청춘 올려놔주세요.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, 내 청춘이 너무 아쉬워. 그 누가 나에게 돌려줄 순 없나요? 하고 활기 넘치던 이빨 청춘 돌려놔 주세요.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, 내 청춘이 너무 아쉬워. 그 옛날에 내 청춘을.